너무 미안해. 이렇게 떠날 거면서 왜 너를 쉽게 놓아주질 못했던 걸까. 내 욕심이 널 힘들게 했어. 그래서 내가 더 미안해져. 욕심이 너가 힘들었단 걸 어쩜 사랑이 아닌 나의 집착이었었단 걸. 그래 잡지도 놓지도 못하는 바보 같은 날 애써 기다렸었던 널 그대로 둘 수 없었던 건 그래도 마지막 남은 내 양심 때문일까. 아니 불타오르는 사랑을 전과 바꿀 수 없단 걸까. 나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 시간을 돌려 다시 하고 나는 할 수 없었어. 널 잡을 수는 없었어. 조금 기다려달라 그 말도 미안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. 그냥 이대로 날 버려두면 돼. 널 위해서 말야. 사랑해서 너무 미안해. 이렇게 떠날 거면서 왜 너를 쉽게 놓아주지 못해. 제발.